twoim mail. Oramana me mandas solo que suka gojun pyeon haejin danende. Jeju geonggami ante. Deumo dajo shin ade kae. Sajjo pumbo. Aju gamgin neul. Jeomi deolgin neul bol tae. Naega deureul gano gajuwaneun baneul moreul morimate dulge. Jeongi sibi wae hamge gasseotteun sapeureoneun batsi halge. Gyeotteun baejeogeun deo pyeogetjiman jigabeun aejik naeul deonagaji. Even you're the new age beauty. Sunset and stars above the bottom of our soul. Sunset and stars above the bottom of our love. Sunset and stars above the bottom of our love. Sunset and stars. Oh oh oh oh. 내가 답을 가녀가 좋아하는 밤에 모래 머리 맡에 둘게. 많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내 가슴 속에 새겨둘게. 세상이 많이 곳이 없다면 내가 세상을 구해볼게. 세상 음악이 남은 방이 없다면 돌멩이.